부활절 예배가 16일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봉수교회, 칠골교회의 교직자들, 신자들,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부활절 예배에서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돌, 14선언 발표 10돌씩 되는 뜻깊은 노래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며 당면하여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성사시키는 데서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데 실천행동으로 기여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설교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합의한 부활절 공동기도문이 발표됐으며 부활절 기념 성찬식이 진행됐습니다.